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한성렬은 4월 30일 주조 러시아 대사 마체고라를 만나 현 조선반도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우리 측은 미국이 우리를 반대하여 벌려놓고 있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연습과 전략자산 증강책동이 조선반도 정세 격화의 근원으로 되고 있다는 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미국의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해곡지력 강화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명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우리의 입장에 리해를 표시하고 조선반도 정세가 하루빨리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쌍방은 전통적인 친선관계에 부합되게 여러 분야에서의 협조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